레디 액션 히스토리.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줄 영화 하나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레디 액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누군가는 머리 아픈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영화로 알아봅시다. 레디 액션 히스토리 그 마지막 이야기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합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1919년 3월 1일,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진압한다. 이는 항일 무장투쟁에 불을 붙였으며 일본은 백전무패의 월광추격대를 편성해 무장독립군의 근거지인 봉오동 일대 섬멸을 명한다. 이에 출신도 계층도 달랐던 독립군들이 목숨을 건 봉오동 유인작전을 시작한다. 임무는 단 하나, 달리고 달려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하라. 1919년 3.1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집니다. 독립군이 강을 건너 일제 관공서를 파괴하자 일본은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 만주로 쳐들어오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발빠른 우리 독립군을 놓치고 맙니다. 이에 분풀이로 인근에 있던 삼둔자라는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 아이, 노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독립군이 나타나 일본군을 섬멸해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 된 삼둔자 전투입니다. 복수를 하러 갔지만 독립군에게 되려 당한 일본군은 강을 건너 독립군을 추격하는 특수부대인 월광추격대를 조직합니다. 월광추격대는 독립군이 주둔하고 있는 봉오동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 독립군은 이미 월광추격대의 진격을 파악하고 봉오동 골짜기마다 매복을 합니다. 당시 홍범도 장군은 류진열 배우가 연기한 이장하 분대장에게 일본군을 항아리 모양의 봉오동 협곡으로 유인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이 작전을 성공만 한다면 적군을 삼면에서 집중 포격 공격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일본군에게 밀리는 상황에 주변 동료들은 그를 말립니다. 이장하 분대장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목숨을 건 유인 작전을 펼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일본군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달립니다. 계획대로 잘 되는 듯 했으나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장하 분대장은 다치기도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결국 봉오동 입구에 있는 상촌에 다다른 이장하 분대장. 이미 몸은 만신창이에 체력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뒤따라오던 대원들도 일본군에 맞서 싸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본군들이 쏜 포탄은 비오듯 쏟아지고 독립군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전세는 일본으로 기웁니다. 일본군들은 함성과 함께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섰고 독립군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는 듯하던 그때 아무도 없을 줄만 알았던 골짜기 골짜기 산 능선마다 손에 총을 든 독립군들이 나타납니다. 대한군무도독부, 신민단, 각각의 이름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독립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일본군을 몰살하기 시작합니다. 이장하 분대장의 사격 이라는 말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일본군. 그렇게 봉오동 전투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첫 승리의 전투로 기록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영화 봉오동 전투 어떠셨나요? 어제의 농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된 이야기.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 독립군의 최초의 승리이자 대승의 전투를 그린 이야기, 봉오동 전투. 오늘 저녁 봉오동 전투를 시청하며 이름 모를 독립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투쟁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레디액션 히스토리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역사 해설가 민다은이었습니다.